날 스치는 그대의 옅은 그 목소리 내 이름을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. 알아버린 너울 아래 멈춰 서 있지만 그대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갈래요. I'm not the only one.